고개를 숙여 땅을 봐도 뒹구는 건 낙엽뿐이네. 어차피 가는 세월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어쩔 순 없는. 버려요. 그리고 남은 인생 웃으며 살아갑시다. 그리고 남은 인생 웃으며 살아갑시다.